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이탈리아 여러 정당 소속 국회의원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이탈리아 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 안토니오 라치 단장이 8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